감사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 모릅니다.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신 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찬양하였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성서가 명하는 대로 찬양을 계속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니 크게 외치고 기뻐 찬양하라. 모두를 위한 선물이었고 이런 이름도 지녔습니다. 긴 여자, 보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임마누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데려온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또한 임하였습니다.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리는 기쁨 또한 함께 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어 자그마한 아기로 오셨고 평화가 땅에 임했습니다.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